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탄생 75돌 경축 준비위원회가 최근 에티오피아의 아디스 아바바에서 결성됐습니다. 준비위원회는 광명성절을 맞으며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성스러운 혁명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는 다양한 정치문화 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했습니다.